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하여 캄보자 왕고 국왕 노르돔 시아모니와 대왕 후 노르돔 모니니에트 시아누쿠가 19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에 국왕과 대왕 후의 위임에 따라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각하회고 캄보자위원회 위원장인 콩사몰 왕궁담당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자 왕국정부 왕궁성 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숭관 경의를 드렸습니다.